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몹시도 그리웠구나. 오르더니 단풍으로 곱게 곱게 물들어 그 잎새에 사랑의 꿈 거의 간지 아리었더니 낙엽 따라 가버렸으니